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는 진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언제나 성령 안에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도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있는 자리도 지켜주고 구하셨다가 복된 주님을 이렇게 함께 오려면 귀한 자리를 불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심을 생각하며 언제나 기쁨에 충만한 그런 생활하시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불꽃이 아버지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는 그 입술에 우리 하나님 백배의 영감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 것으로 마음판에 새겨서 삶의 현장에서 백배 결심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우리 셀리더가 일어나서 정말로 황홀한 평준도 사역자가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딸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삶을 저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2018년도 우리 창원 생명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재단 아버지 많은 사람들 불러주시고 차고 넘쳐서 정말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복된 올 한 해가 될 걸 기대하고 소망하며 원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주님 한 번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편들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저절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뛰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행동하며 동행하는 아주 복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랍신 아버지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복된 나라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남과 북의 주님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여기도 이렇게 추운데 그곳에는 얼마나 많이 춥겠습니까? 지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일용할 양심을 주시고 주님의 날에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실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놀라우신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언제나 나를 돌아보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버지 생각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달려가고 주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아버지 우리의 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 아버지 복된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귀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세우셨사오니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 말씀 대언하실 때 그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내 것이라고 받아들여서 정말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나타날 걸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정말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안에 또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실 것을 또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는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나라가 사라져 버렸었고 이제 남쪽의 왕국 혹은 남유다라고 불렀던 이 유다 왕국만 겨우 명맥을 이어갈 때였습니다. 악한 왕도 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바로 선 좋은 왕도 있었고 나라는 무척 혼란스러웠고 북쪽의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왔기 때문에 정말 먹고 살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도 아주 부패했을 당시였습니다. 그 뭐 왕부터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니까 그 밑에 재판관이나 뭐 군인들이나 뭐 오죽했겠습니까? 나라적으로 아주 참 혼란스러웠던 시대가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인데 또 어떻게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의 때와도 많은 면에서 닮아 있지 않은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사실은 메시지가 이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많고, 그런데 왜 이 미가서 말씀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수많은 심판과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벌과 하나님의 그 무서움이 선포되지만, 그러나 이 미가서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것이 예언되는 것이 바로 이 미가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살이가 점점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모든 분들이 다 어렵다는 그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미가 선지자가 받았던 큰 두 번째 줄기의 예언의 말씀은 주제가 이렇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한 기소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미래의 희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어떤 계시 그 예언의 오늘 두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해 나라가 무너졌다 라는 내용입니다. 마이카 chapter 3 verse 9 to 12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Fall of the nation due to the leader's corruption. 우리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제압으로 틀을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내부를 바꾸세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사를 바꾸세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바꾸세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로 외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발달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뼈덩이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을 많이 무서워하는 분들이 되고 말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은 특별히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Bible talk about the corruption. 뭐 뇌물을 주고받고 삭슬 또 뭔가 돈을 바라면서 그렇게 정직하거나 바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유대인의 그 당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도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사람들이 아주 허탈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서로 점점 더 속이고 더 이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백성들이 악하더라도 앞선 지도자와 먼저 선 이들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했으면 나라가 개선되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통해서 좀 보셨죠, 그 전에.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이 당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의 부패 지수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52위입니다. 52위. 라고 하는 말은 한국의 이 부패한 한국의 부패 지수가 이제 53이니까요. 이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나라는 정직한 나라,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게 2016년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2016년 기록인데 덴마크가 90점입니다. 그러니까 100점이면 완벽하게 청렴한 나라다는 말인데 덴마크가 90점을 받았다니까 얼마나 정직하겠습니까, 그 나라가? 물론 이 하나가 모든 것을 다 그 나라와 그 사회를 전부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공정하다라는 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부족하고 실력이 없는 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공정한 경쟁에 설 수 있도록 나라가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열심히 하고 잘하면 대우받는다 이겁니다. 근데 한국은 53점입니다. 많이 멀었죠. 한국이 딱 거의 0점에서 100점의 중간입니다. 한국보다 못한 나라 보면 좀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나라를 언급하면 또 그 나라 분들이 또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로에나 셀더님은 나라가 35점이니까 많이 부정부패하시네요. 좀 많이 부정부패합니다. 그러니까 under the table 이게 막 뒷돈 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몇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공무원들이 뒷돈 주거나 하지 않으면 일을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일을 진행시키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 문제가 없어도 뒷돈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곳은 그럼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캄보디아가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에 하나인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캄보디아가요, 따져보면 자원이 없거나 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정말 따뜻해서 가만히만 있어도 주렁주렁 먹을 게 날리는 나라 아닙니까? 나는 곳. 그러니까 그 많은 부와 공평하게 나눠될 재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거 정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결국 나라를 이끄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정말 딱 53점입니다. 2016년에.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아주 잘 살고 아주 좋은 나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의 실상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 안에서 개선되고 공정해져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하면서 어쨌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자리에서 뭐 흔히 말하는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100m 갈 때마다 차를 세워야 됩니다. 그 차가 얼마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찰들이 차를 세웁니다. 외국인이니까 돈이 많다 생각해서 돈을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운전해 가면 딱 세워서 뭐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 난 정확하게 신호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다 가도 당신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 얘기는 안 해줍니다. 그 면허증 같은 딱 받아놓고 안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수가 없죠, 내가. 돈 달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달라. 그러니까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가려고 하면 차를 세워서 이 경찰이 또 조금 가면 또 저 경찰이 계속 이 사람들이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아, 내가 그래서 이 청사님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걸 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사실 따져보면 물론 선교사긴 하지만 이 나라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막 병원도 세우고 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 나라 사람들은 내가 뭔가 하려고만 하면 관공서에 가도 기다리라 그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설명도 안 합니다. 그냥 기다려라. 무슨 말이죠? 돈 달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내 이제 신앙의 양심과 뭔가 이게 부정부패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여 돈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아주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즈음에 아프리카 전체 선교사들의 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가면 경찰들이 세워서 자꾸 뇌물을 달라 하니까 그 뭐 돈이 커서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의 양심상 이런 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근데 모든 선교사들이 말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다 준다는 거죠, 자기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다 준다는 겁니다. 왜? 안 주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습게 볼 거 아닌가. 나 이제부터 자전거 타고 다니겠다. 자전거는 안 세우니까. 이 사람이 나는 안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꿨습니다. 이제 차를 팔고, 왜? 운전할 수가 없죠. 뇌물을 안 주기로 했으니까, 마음의 뜻을 정했으니까. 그리고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관공서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했는데 허락을 안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나는 내가 이걸 안 하기로 뜻을 정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방법들을 찾습니다. 원하는 서류는 완벽하게 다 해주되 내가 다른 방법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이걸 알려서 이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물론 아주 느립니다. 안 해준다라고 하진 않는데 해주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많이 많이 걸리는데 사람 그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바뀝니다. 저 사람은 돈 안 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안 주니까 어차피 바라지 말라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그래서 이 한 선교사를 통해서 최소한 그 나라 안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롬 챕터 8 버스 17. 우리가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는 사육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We suffer with him.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는다라는 겁니다. 1 Peter chapter 4 verse 12 and 13.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You partake of Christ's sufferings.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은 다 부자가 될 것이고 어려운 사람은 다 쉬워질 것이고 무엇인가 언제나 개선되고 좋아지고 발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기대하지만 또한 고난에도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힘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는 뭔가 하나님 은혜로 돈도 잘 벌리고 사업도 잘 되고 뭔가 일이 술술술 잘 풀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힘들어진다. 오늘 편들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힘든 걸 할 건가 말 건가 생각을 잘 해보시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은 쉬워진다, 그냥 좋아진다, 무조건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말은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세상 사는 게 힘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힘든 길을 걷지 못하게 될까요? 아,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건 정말 부정부패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요즘 한국 사회에서 많이 언급되는 말이 뭐 적폐청산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런 말은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서 써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뭔가 잘못됐으니까 고쳐나갑시다. 바로 잡아 나갑시다. 어쩌면 그런 말은 정치인이 해야 되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써야죠. 아, 이 부분이 좀 잘못됐네요. 우리 고쳐나갑시다. 이걸 좀 개선시켜 나갑시다. 바로 잡읍시다.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 안에서도 틀린 것,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되는가? 라는 것이죠. Matthew chapter 10 verse 28.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을 자고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조금 뭘 감추고 이렇게 속이고 조금 이렇게 뭘 틀리게 한다고 해서 그리 뭐 표 나겠습니까? 그 표 잘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라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를 보는 분이 계셔.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누가 봐서, 누가 보면 막 열심히 일한 척하고, 보지 않으면 뭔가 감추고 안 하는 것 좀, 아니, 뭐 안 보는데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날 보지 않아. 라고 하더라도,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 계셔. 라고 할 때, 그분을 내가 두려워하는가? 그분을 내가 무시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이 부정부패와 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versus the kingdom of mammon.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우리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나라는 뭐 대한민국, 필리핀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악한 것들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한민국 이렇게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른다면, 또한 정반대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싸우게 되는 세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뭔가 악하고 추악하고 거짓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사람들 안에 미움과 분노와 항상 뭔가 다툼을 만들어내는 그 무엇인가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부정부패나 악한 것과 싸워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조금도 세상 나라와 다를 것이 없다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나는 세상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꼭 내가 입으로 뭐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얘기하죠. 하늘 나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 혹은 하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하나님 계신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기독교를 오해한단 말이죠. 보통 이 땅에서는 예수 믿어 잘 살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오해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 믿어서 힘들게 살고,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정의롭고 공정하고 정직하고 양심의 법과 세상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힘든 일입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외면하면 모른 척 사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아십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얼마나 쉬운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 그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게 힘들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을 하나로 정리하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며 사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미울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 말입니다. 그 예수 믿으면 힘들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힘겹게 힘들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오늘 살아야 죽어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는데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그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죽으면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오늘 내가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의 하루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원하는, 기대하는 대로 눈에 보이게 뭐 이 나라다, 저 나라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지? 어디를 말하는 건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그럼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둘러서서 물어보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 못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답게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인데, 그들은 뭐 하나님 나라가 어디 뭐 이스라엘 나라인지 저기 뭐 시리아인지 뭐 이란 이라크인지 나라가 어디냐 그걸 묻는다는 것이죠.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이 대한민국도 세상 나라가 될 수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Churches against corruption. Say no to corruption. 우리가 뭔가 부정한 것, 부패한 것을 만나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니요 라고 말하면 한 대 맞습니다. 이게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뇌물이나 흔히 말하는 라인을 잘 탔다는 인맥, 뭐 횡령하는 것이나 그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아주 많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창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운영되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창업하면 좋겠습니다. 아닌 걸 맞다고 해야 되고 맞는 걸 틀리다고 해야 되고 그래서 늘 신앙의 양심에 찔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통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창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의 양심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공정한 방법으로 돈도 실컷 벌 수 있고 뭔가 이 사회에 선한 영향도 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창업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좀 세계를 좀 봐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나쁜 것 말고 좀 전 세계를 나가서 좀 좋은 걸 많이 보고 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좀 해외를 많이 나가서 구경도 하고 관광도 하고 좀 둘러보면서 그 속에서 아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좋은 길과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Luke chapter 12 verse 20 and 21 누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 캐로 도록 찾으시라. 그러면 너희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그래서 이 부패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같은 것 제가 그때 그 표현을 썼죠. 하나님의 어떤 성향, 하나님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격과 성향과 닮은 것들이 정의롭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섬기고 돕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 방향으로는 돈이 안 흘러갑니다. 그냥 내 배를 채우는 것을 위해서만 돈이 쓰인다는 것이죠. 그것도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줘야 될 것들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웃을 돌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정하며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자 되십시오. 하나님께 향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부정하며 부패하였고 백성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무언가 속임수를 쓰고 악했을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쪽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그 이스라엘의 불의한 재판관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늘 희생으로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지만 실제로 그들의 중심은 재물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함부로 하지요.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 무서워서 그 백성들에게 함부로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 중심에 돈이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무엇이 여러분을 다스리는가? 무엇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은 그에 따라서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는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가난하게 살란 말입니까? 당연히 그런 말이 아니겠죠. 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종으로 만들란 말입니다.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따라오게 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며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많은 구절과 구절 속에서 돈에 대하여 언급하는지 모릅니다. 돈을 제대로 버는 방법,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 돈을 제대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성경은 믿음이라는 말보다 돈이란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지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부정과 부패로 넘어지게 되거든요. 정직이 사라지고 불의와 악한 것이 흘러넘치게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하여 나라가 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올바름을 통하여 내 나라 내 민족조차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부정을 만나시면, 부패한 것을 만났을 때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그 용기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것을 만났을 때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담대한 용기를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